한데 그냥 갈 수 없잖아. 마음도 가져가야지. 잔디밭에 마주 앉아 눈싸움 하던 너와 나. 그때가 좋았지, 한없이 좋았지. 그러나 이젠 꿈이야. 시 좋았지. 그럼